또한 지난 주간 주님을 마음잡게 한 것도 없습니까? 주님, 주님의 말씀을 묻고 저희들이 산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삶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뒤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깨우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역사를 나타내어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간 저희들 강건함으로 붙들으셔서 오늘 주님 전에서 모두 모여서 주님을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저희들은 하잘 것도 없는 인간입니다. 정말 나약하고 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큰 쓰임바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곳에 불러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 심령 이곳에 오지 못한 심령들 발걸음을 재촉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들이 오지 못할 그 사정에 대해서도 주님의 아심바 되어사오니 그곳에 함께 계셔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곳이 바로 예배가 되고 되는 장소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제리코를 통하여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 주님 들을 수 있죠. 그에 대한 응답이 있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믿는다 믿는다 입으로만 떠들고 정말 행함이 없는 삶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들은 그대로 덜도 더도 아닌 주님 말씀 그대로 저희들이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3대 사역 중에 북한을 섬기는 일과 청소년들을 섬기는 일과 다문화 가정을 섬기는 일 저희들 입으로만 떠들자고 행함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최근에 저에게 붙여주신 탈북자 한 분, 홍유정. 그로 통하여 저는 요즘 많은 것을 주님 붙여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홍유정을 통하여 관계 속에서 또한 모든 것을 많이 알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하게 될 때에 그가 입을 열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 하면서 저는 입에서 나올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 교회에 와서 탈북자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게 됐다 하는 걸 간증하는 것이 내가 참 바랍니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제 입에서 과거에는 이런 입이 말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며 주님의 군사로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도로 복음을 전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한 저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믿고 주님 모자는 것 주님이 다 채워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하실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기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더 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9월입니다. 빠르죠 시간이. 우리가 참 2016년을 시작한 지가 흔히 하는 말로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남겨진 그 시간들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정말 4개월의 시간이 남겨져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상반기는 시간이 좀 늦게 가는데요. 가을만 딱 들어서면 순식간에 끝납니다. 그 뒤로 갈수록 시간이 더 빨라집니다. 시계가 좀 이상하죠. 아무튼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도 아무튼 우리는 이 급하게 돌아가는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또 우리가 이제 행복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비해놓은 그 그 행복 모임의 그 각각의 시험과 장소 속에서 여러분의 섬김과 또 여러분의 그 위로함을 통해서 영혼을 섬기고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바이블 타임 이번 주간 말씀을 보시면 지난 주말부터 해서 우리가 욥기 말씀을 계속 읽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시가 성경에서 시가서인 잠언 욥기 시편에 대한 말씀으로 이 9월 달에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제 욥기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 우리가 행복 모임 9호 이거 우리가 했거든요. 이제 한번 연습해 봐야 됩니다. 아, 그렇죠? 자, 우리 조교 한번 나오셔서 보여주시죠. 우리 소망 세대님 한번 나오셔서 이제 자, 아니요 우리 자 조교 앞으로 자, 한번 보여주셔야죠. 어떻게 하는지. 행복 모임 아자. 행복 모임 아자. 성령의 통치 아래. 성령의 통치 아래. 복음으로 회복하자. 복음으로 회복하자. 아멘.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복 모임 아자. 행복 모임 아자. 성령의 통치 아래. 성령의 통치 아래. 복음으로 회복하자. 복음으로 회복하자. 아멘. 아멘. 자, 이제 여러분 행복 모임 선포하시는 자리들마다 구호 함께 외치시고 우리 제가 뻘쭘하지만 예외 때도 하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성령의 통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Job chapter 1 verse 1 to through 21. 우리 욥기서 1장에 있는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조금 뛰어 넘어가면서 이 시간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을까? 그는 흥미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의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욥이 우스라고 하는 곳에 살았다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 우스가 어딘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욥이 어느 시대 때 사람일까를 찾아보면 일반적으로는 아브라함보다도 앞선 시대에 욥이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대로 보면 욥의 시대가 아브라함보다는 앞섰고 성경에서 욥이 살았던 나이, 그러니까 장수했던 나이를 추정해 보면 대략 욥이 200살 정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살았던 시대가 우리가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앞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설명할 때 욥이 가졌던 재산을 양의 수, 당나귀의 수 이렇게 세고 있죠. 역사적으로 볼 때 가축의 수를 가지고 재산의 부유함을 따졌던 시대는 족장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사시대 때 보면 부족시대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살았던 시대는 정말 훨씬 더 앞선 시대입니다. 아마 문명으로 본다면 뭐 청동기 문명 전, 뭐 구석기 시대 말 그 정도쯤이 욥이 살았던 시대가 아니었을까 추정하고 성경 안의 역사를 보면 아무리 적어도 아브라함보다는 앞선 시대 사람이 욥입니다. 그가 우스 땅에 살았습니다. 욥을 가리켜 성경은 흠이 없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악을 멀리하였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어울리는 한 단어는 완벽하다입니다. One word that fits Job. Perfect. He is the perfect person. 그러니까 아마 그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완벽함에 예, 어떤 예가 나오냐면 자녀들이 잔치가 끝나면 전부 다 불러다가 요즘으로 말한다면 회개시키는 겁니다. 회개기도. 혹시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 봐 두려워서 늘 잔치 끝나면 불러서 회개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욥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So Bible said Job did regularly. 그러니까 욥이 늘 그렇게 해왔다라고 성경은 읽었습니다. But one day Satan stand unto God and Satan judged about Job. 근데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욥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거는 것이죠. 욥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 완전하다. 근데 사탄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자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Because of this, God allowed the suffering.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앞서 우리가 욥이 완전한 자라라고 했기 때문에 구약에서 일컫는 그 완전함을 교회 시대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욥이 이제부터 받게 될 고난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의 고난입니다. He was perfect man. Another word, this is the righteousness. So, the suffering of the righteousness. 의로운 자가 받게 되는 고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 읽어보셨습니까? 욥기서 읽어보신 분들, 욥기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읽기가? 어떤 사람들은 욥기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무리 읽어보아도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오묘하다. 욥기서에 대한 신학자들의 평가가 그것입니다. Some theologians said about Job, the book of Job, it's very deeply book. So we cannot account countless deeply book in Bible. But why? Somebody said the book of Job is one of difficult book in Bible. But so why? 누군가는 이 욥기서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데 과연 왜 욥기서가 어려울까? 오늘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이 왜 욥기서가 어려운가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왜 욥기서를 읽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입니다. 성경의 분류상 욥기서는 시가서에 포함되고요. 좀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 욥기서는 연극의 대본 같은 성경입니다. 예, 연극 대본처럼 욥기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어느 장면에서 사단이 나타나서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욥기서는 이 자체가 연극 대본처럼 욥의 삶이라고 하는 그 무대에 여러 가지 등장인물이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연극이 진행되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 연극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욥기서 이 연극 무대가 그렇게 어려운가? 그게 오늘 우리의 숙제입니다. Book of Job is like scripture for player, play. The main character is Job, and with some characters, some background, he played this. But this play difficult. So why? Why this script and this play so difficult unto us? This is the result of the Book of Job. 우리가 이 욥기서의 마지막 결론을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욥이 처음에는 일곱 아들과 세 딸이 있었고요. 나중에는 일곱 아들과 예쁜 세 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합니다. 그 나오죠. 세상 어디에 이렇게 예쁜 딸이 없었다고 나옵니다. 두 번째, 처음에 욥에게는 7천 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14,000 마리 양이 됩니다. 더블, 딱 두 배가 되죠. 낙타는 처음 3천 마리가 있었는데요. 나중에는 6천 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소도 처음엔 500마리인데 나중엔 1000마리가 되고 당나귀도 처음엔 500마리인데 나중엔 1000마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욥기서의 제일 마지막 보면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갑절로 축복하여 주셨다. 처음보다 두 배로 더 크게 축복하셨다. 처음에 이때도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했는데 아마 저 정도 되면 그 당시 개념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다라고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결론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로 끝납니다. 문제는 결론 나가는 중간이 어렵다는 거죠. 중간이. Chapter 1 verse 20 to 22. 욥기서 1장 22절부터 22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에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아멘. 아멘. I'm sorry, but I do not understand this. 죄송하지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In my sense, I do not understand. 이게 제 상식으로는 사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앞에 말씀을 보시면 재산을 잃었고 집은 무너지고 열 자녀는 전부 다 죽었고 예, 정말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So terrible tragedy. So how can he say like that? So I don't understand. Because he's a prophet, very deep. Are you sure? When he said, naked I came from my mother's womb. So he was the feeling that the really deep to God. Or 믿음이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전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욥은 그럴 수 있었다. 우리 로레셀님은 말씀하시는데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And he said, Okay. This is my question. 자, 또 질문이 있습니다. Does he speak in a kind of voice tone? 자, 욥이 그 다음에 나오는 모태네가 그 말을 할 때 과연 욥은 어떤 목소리로 그것을 말하였을까요? 제 질문은 이겁니다. 모태로부터 나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욥이? 아니면 정말 막 눈물 흘리며 예. 모태로부터 나를 thorn. 예. So that pastor, the thorn is rope that is not really the 예. real rope. Yeah. If before he is real rope, but this time in ours is not. We are sinners, so we need to clean all everything. Yes. And if we have a sinner, so we return God all our heart. All our heart. Okay. Good idea. 자, 여러분 어땠을까요? 욥이 정말 어떻게 이 말씀, 사실 이것은 기도거든요. 그가 그 기도를 했을 때 과연 욥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 안에서도. 그리고 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욥은 이렇게 믿음이 대단했다, 여러분도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건 성경의 글자 뒤에 숨겨져 있는 그의 목소리 톤이 뭐였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글자를 읽습니다. 글자를. 그런데 숨겨져 있는 그의 목소리, 그 떨림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욥이 어떻게 그 기도를 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 욥기서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욥이 기쁨에 차서 기도하진 않았겠죠? 상식적으로 양 한 마리 잃어도 손해를 보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모든 재산을 잃었다 할지라도 내 열 자녀의 죽음은 특별한 것입니다. 그건 양 천 마리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한 자녀만 죽어도 부모가 그걸 견딜 수 없는데 왜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 어려울까요? 그것은 이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곁에 계신 분들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단어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힌트는 방금 그 성경의 구절을 욥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게 바로 힌트입니다. 오케이, I give 5 minutes. We need to find a word. A word. The what we feel difficult when you read the book of Job. So, yeah. Chapter 1, verse 22. We need 22. Yeah, 1. 22:22. This word we cannot found in Bible, but when we got imagine about Job, we can guess this word. 우리가 지금 한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이 단어가 욥기서를 읽을 때 욥기서가 어려웠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글자의 단어입니다. 두 글자. 우리말로는 두 글자인데요. 우리가 이것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욥기서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면 욥기서는 아주 쉽습니다. 그 두 글자의 한 단어가 뭘까요? 그 전에 우리가 욥기서 1장 20절, 22절을 읽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태로부터 내가 났으니 라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아주 깊은 슬픔과 절망과 그 정말 찢어지는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전에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지금 그 말씀을 그렇게 읽을 수 있다면 지금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두 글자입니다. Before when you read the Bible, Job chapter 1 verse 20 and 22, we do not imagine the height of Job. We just read. But today you say the height of Job, so we can guess his heart, his broken heart. So we can say this word. Two 글자입니다, 두 글자. 자, 여러분 이게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 우리말로는 기역, 기역입니다. 기역, 기역. 예, 한글로는 기역, 기역입니다. 이 단어가. Sister, this word, the alphabet letter is seven letters. And first letter is E. E. Yeah. Okay, one more. E, M. First E, second M. E, M. 영어로는 이 단어가 E, M으로 시작하는 일곱 글자 단어고요. 알파벳 일곱 개. 우리말로는 기역, 기역입니다. 아, 재밌죠? 기역, 기역입니다. 이것 때문에 욥기서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으면 욥기서를 아주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모님 지금 다 알았다는 눈치인데요, 지금. 자, 우리말로는 기역, 기역. 영어로는 EM, 이 앞에 두 글자입니다. Yes, yeah, so we cannot find in Bible, but we can guess. 자, 마지막 1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아셨습니까? 몰라요. 안 넘어지네. Sister, did you guess? Immortal. Immortal, no, immortal. Many times we said we have to read the Bible the between line and line because of this.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을 씁니다. 보통 성경의 글자와 글자 사이를 읽어야 한다. 그래서 between line and line 그이 뭐죠? 그 성경의 그 성경의 글자 글자 사이에 그 빈 공간이 있죠. 근데 그게 보통 다른 말로 하면 문맥을 읽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왜 욥기서가 어려웠나 쉬웠나에 대해서 이 한 단어가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자, 5분은 지났습니다. 가장 정답을 알 것 같은 사모님은 제가 마지막에 여쭤보고요. 자, 우리 유람철 배우님 뭘 것 같습니까? 기억, 기억. 결과. 결과. 예, 상민이. 공간. 어? 공간. 아, 오케이, 공간. 예. 자, 우리 현지 사모님 뭘까요? 김명세대님 뭡니까? 방부사형제님 고개 숙이시지 마시고. 자, 우리 조용 모멘이 뭐죠? 잘 못했어요. 기억나게 할 Hello, sister. What is the word? What do you think? 자, 그 마지막에 우리 사모님 뭘까요? 듣기는 우리가 이상한 경험, 그렇죠? 경험, 그러니까 자식이 죽고 세상이 다 탕진하고 이 정도까지의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네, 그래 경험, 공감입니다. Empathy. Empathy. 공감. 나 공간할 때 깜짝 놀랐는데 내가 여 지혜가 맞췄다고 생각하지. Empathy. 우리가 empathy versus sympathy is a little different. 우리가 공감과 동정이라는 말, 우리말은 다른데 영어는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두 단어가. 근데 공감과 동정은 이렇게 다릅니다. 동정은 네가 아프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안 됐어, 이게 동정이죠. 근데 공감은 네가 아픈 걸 나도 느껴, 이게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안 됐다가 아니라 아픈 걸 나도 느껴, 그게 공감입니다. 사모님 좌가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열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잃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온 몸에 심한 병이 나서 정말 성경 표현 그대로 기와 날카로운 기와 조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벅벅벅 긁어야 될 만큼 견딜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We don't have experience. We lost children even though 10 children on one day. We don't have any experience. We lost everything in my life one day. Even though we are perfect person.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 완벽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본 경험이 우리가 없습니다. 욥기서 그 다음을 읽어보시면 욥이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지 않았다고요? No. 나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날 만들었습니까? 왜 내가 고통받게 합니까? 막 하는 그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다음부터. 왜 나를 죽게 하지 않아서 고통받게 합니까? 왜 나를 만들었습니까? 왜 계속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왔었죠. 욥의 새 친구가 찾아오자마자 욥에게 했던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너의 죄 때문에 너는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면 어려움을 주지 않으신다. 여기 뭐가 빠져있죠? 공감. 욥의 새 친구도 욥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말이 단 한 단어도 없습니다. 너 아이들이 있어서 참 아프겠구나, 그런 말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읽기 어려운 것이 욥기서 안에서도 공감하는 장면이 나오지도 않고 욥도 어떻게 자식을 잃었는데 주신 자도 주님이시오 가냐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을 이게 가냐 하는 얘기죠. 이 말들이 공감 His three person, his three friends came to Job, but nobody say sorry to Job. All of them say, this is because of your sin. You have to repent unto God like that. No empathy, even though his friends. 그의 친구들 역시 공감 하지 않았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이 연극이라고 했을 때 이 대사를 하게 될 욥의 그 대사도 저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잃어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믿었던 친구의 배신, 예, 그것도 좋습니다.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친구나 가족을 잃었다, 예,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극단적인 어려움 때문에 뭐 우울증, 무슨 거식증, 뭔가 아무튼 뭔가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예, 그 상황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욥이 처한 상황이 지금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할 수 없던 것은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제가 찾아보니까요.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있었습니다. The last sentenc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ut it's very difficult to me to understand. So finally I found this. Traditionally, Jews suffering a loss decide. Then they said, Blessed is the true judge. This is tradition. 유대인들에게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잃어버렸을 때, 상실했을 때, 슬퍼했을 때, 절망하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축복이 진정한 심판이십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 마지막 최악의 절망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대인으로서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You know, that sentence, just tradition. Jewish tradition. 이 마지막 문장이 유대인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을 겪었을 때 욕하며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진정한 심판입니다. Blessed is the true judge.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 이해하기 쉽냐면 그 다음 욥기서의 장면 장면들을 보게 되면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거든요. 사실 하나님에게 원망합니다. 근데 왜 앞에서는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서는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고 환경을 저주하고 하나님에게 막 따지는 장면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모순. 그런데 앞에 했던 말이 그저 유대인으로서 슬픔을 나타내는 그의 전통이었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극한의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그는 전통에 따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아픔과 슬픔과 절망을 나타내는 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처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던 10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사람이 죽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곡을 안 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노래를 부른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소각계 저 미친 사람들이라고. 사람이 죽었는데 노래 부른다고. 그게 지금 기뻐 부르는 노래입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알지만 천국에 가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슬픔은 슬픔이고 아픔은 아픔이지 않습니까? 공감. 기뻐서 불렀던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슬픔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지만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도 찬양합니다. 그러니 남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욥의 저 고백을 유대인들의 문안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 왜 앞에서는 찬양하고 뒤에서는 원망해? 넌 거짓말장이야?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슬픔을 당했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00 years ago, Korean people do not understand Christian because one body passed away. We sing a hymn. But before Korean people, one body passed away, I go, cry out, cry out. But before Christian, don't do that. We don't understand why Job said like that. But this is expression his broken heart traditionally. 공감입니다. 욥기서가 읽기 어려웠던 것은 공감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욥은 다 이뤄도 하나님 준다고 얘기했잖아. 너도 그런 믿음을 가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큼 공감하지 않는 태도가 없습니다. 욥이 지금 힘에 차서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기쁨에 차서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지금 경배와 찬양이 아닙니다. 그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다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너도 어려움을 겪어도 욥처럼 얘기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상실했을 때, 잃어버렸을 때, 예를 들어 아들이 죽었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관계가 무너졌을 때 욥도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 얼마나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정말 폭력적인 태도입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서 아파하고 있는데 욥이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라. 아닙니다. 욥은 그 깨어지고 상하고 무너진 마음을 그렇게 얘기했을 뿐인 것입니다. 공감. 욥 chapter 42 verse 5 to 6. 우리 욥기서 4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트비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I have heard of you by the hearing of the ear. 여러분,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욥을 가리켜 완전하다, 정직하다, 흠이 없다, 한마디로 완벽하다라고 욥에 대해서 말했을 때 욥의 완벽했던 믿음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주님을 귀로만 듣는 것, 그게 욥의 완전함이었습니다. Perfection of a Job is this, just the hearing of the ear.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욥의 완전함은 거기까지였습니다. So his perfection truly not perfect. 그러므로 욥의 그 완전함은 사실은 완전함이 아니죠. 그는 율법에 대한 완전함이었습니다. His perfection unto the law. 율법에서 죄 지으면 양 죽여서 번제해야 되고 율법에서 잘못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그의 완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하나님과의 관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욥을 욥기서가 읽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를 완전한 자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의 완전함은 그저 귀로 말씀을 들을 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주일날 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모든 예배, 모든 셀모임, 행복모임 난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헌금 나처럼 철저하게 십일조 드리고 감사헌금, 무슨헌금 나 전부 다 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 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셀리더도 되고 나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그 완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완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처음에 말했던 욥의 완전함은 그런 것입니다. 예배 빠진 적이 없습니다. 헌금 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정말 그의 중심은 욥에게는 자만심이 있었고 욥에게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을 섬긴 자가 누구냐?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완전했던 자가 누구냐? 왜? 자식에서도 다 불러서 전부 다 회개케 하고 했잖아요. 그게 나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나처럼 율법 안에 완전했던 자가 누가 또 더 있느냐? 욥이 새 친구들 앞에 당당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는 율법 안에 완전한 자였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그것보다 뛰어난 자다. 그게 욥의 우월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할 때 너 어디 있었니? 결국 욥이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하나님은 그냥 귀로만 듣는 수준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했던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친구와 대화할 때 귀로만 얘기하십니까?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손을 잡아본 적도 없고 그저 귀로만 그 친구와 대화합니까? 그것이 깊은 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깊은 관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욥이 가져왔던 완벽함과 완전함은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악수나 터치도 없고 내가 귀로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내가 당신을 눈으로 봅니다. 욥기서가 읽기 어려웠던 것은 우리가 그만큼 고난을 겪지 못하여 공감하지 못함도 있었고 욥의 삶의 완전함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글자 그대로 읽으면 욥은 처음부터 아무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그의 완전함은 율법 아래에서의 완전함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주님을 만난 뒤에 그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의 완전함으로 나아갑니다. 소가 500마리다 1000마리 됐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지신 분이시니 우리가 받을 만하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의 결론으로 읽어야 되는 말씀은 당나귀가 얼마가 되고 소가 몇 마리가 되고 자식이 뭐 예뻤고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욥기서의 관점을 거기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욥기서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이래 줄 거 왜 주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기서를 그렇게 읽으면 어렵습니다. 욥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율법적인 완전함에서 하나님과의 그 가장 깊은 친밀함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Many people focused on the result of a job. Wow, double, double. But that is not very important. Before, he was perfection according to the law. He don't have any friendly relationship with God. He just obeyed the law. He kept the law. But then he changed. He served God with true heart. He met him. So he can make true relationship. Nobody make relationship just hearing. If you want to make good relationship, sometimes kinship and talk about face to face, we need. But before, job do not have like that with God. That is the important thing in Job's book. Dear brothers,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과 정말 가까우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삶에 공감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행복 모임을 할 텐데요. 행복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복음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아름다운 복음, 이 위대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누군가에게 폭력이 될 수 있음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쉽게 말합니다. 그 사람 예수 모르니까 그렇지. 예, 그 말은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를 섬기며 살리며 위로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에게 폭력으로 가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물론 답은 맞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그에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폭력이 되어서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뭐 이런 식의 얘기로 전달되는지 그 말이 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영혼을 정말 깊이 공감한다면 우리가 그 영혼을 정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전도하라는 것이죠. 공감. 왜 그들이 예수님을 공감하지 못할까?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행복 모임의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감입니다. 주변에 많은 필리핀 분들은 통일교를 나가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잘못 믿게 되었을까? 우리의 공감이 필요합니다. 공감. Empathy. Very important in this season. We hope to start have a meeting for unbelievers. But this time we must have empathy. Why they do not believe Jesus? Why they do not know Jesus? We must have empathy. 공감.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누군가에게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깊이 껴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율법 아래 매이지 않았으나 율법 아래 매인자 같은 것은,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인 같아진 것은 아무도로 그 영혼을 내가 얻기 위함이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공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공감함이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저에게는 어떤 공감이 있었냐면, 우리가 로에나 셀다림 집에서 셀 예배를 했을 때 제가 셀 예배 모든 자료를 따갈로그어로 준비했습니다. 필리핀 말로. 저는 필리핀 말을 모릅니다. 그러나 바비와 제리코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필리핀어 성경을 모르지만 떠듬떠듬 같이 읽었던 것은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조금만 상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하누랄 계신 하, 이러면 재밌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 내가 바비와 제리코를 위해서 내가 떠듬떠듬 필리핀 말로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한 겁니다. 이제 그런 공감도 있었고요. 목요일 점심 때는 우리 김해에서 경남 이주민 우리 전도 네트워크 모임을 했었는데, 고려인 교회 전도사님이, 그 전에 제가 이분이 주야간 일을 하니까 거의 한 2, 3년 만에 얼굴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과 잠깐 대화하면서 참 어려우시구나, 그런 공감이 있었고, 제가 이번 주간에 잊지 못하는 얼굴, 교회 차를 대고 교회 폐지를 내놓는데 한 할머니 마주친 겁니다. 파지 죽는 할머니.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종이 좀 내가 가져가도 되냐라고 하는데, 그 얼굴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찌드신 얼굴. 그래서 제가, 할머니 제가 교회에서 가끔 종이를 여기에 내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가져가시고요. 근데 또 제가 가려고 하다가 급하게 교회에 뛰어와서 냉장고에 어떤 음료수가 있냐 보니까 냉장고에 이게 있는 겁니다. 한 뿌리. 이제 이게 누가 사줬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냉장고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뜯어서 하나를 딱 갖다 드리면, 내가 볼 때 이게 제일 좋은 거니까 일단. 그래서 할머니가 못 다시 제가 탁 따드리고, 이제 할머니 이제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들 테니까 오시라고 이제. 그래서 잠깐 이제 그 할머니랑 한 얘기 좀 나누고, 그런데 그분의 얼굴이 너무 제 마음에 탁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공감함이 저에게는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공감을 나누는 시간이셨습니까? 아까 우리 로에나 셀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만프, 우리 이주민 축제가 용지 공원, 용지 뭐 주변 성산아트월 그 뒤변에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같이 가서 좀 점심도 같이 먹고, 그때 우리가 전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로나 셀리더님이 또 우리 교회에서 이주민 파트를 맡고 계시니까 또 좋은 건의를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네팔교회, 중국, 베트남, 고려인, 필리핀교회 같이 연합하고 있는데요. 매월 마지막 주 2부 예배, 우리 9월 마지막이죠. 베트남 교회와 같이 연합해서 우리 한국어 수업할 때 좀 도울 겁니다. 파룡동에 있는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 거기서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베트남 교회 목사님이 음악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찬양팀의 그 음악 지도를 좀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CSI 교회, 우리 고려인 교회죠. 고려인 교회 신 한국어 이름은 신유진입니다. 신유진 전사님 계신데 이분은 타지키스탄에서 왔습니다. 교회가 성도는 한 30명쯤 된다고 합니다. 고려인하고 몇 명의 러시아 사람들 같이 있는데, 근데 경제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내가 우리 고려인 교회 좀 더 내가 도와야겠구나, 그 마음이 들었고, 10월 달 중에 이주민 연합 소풍을 양산에 있는 황산 캠핑장에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또 같이 시간을 만들어서요, 같이 한번 많은 이주민들과 거기 네팔, 중국, 베트남, 고려인, 필리핀 분들 같이 오실 텐데 같이 좀 좋은 시간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말이 안 통하겠지만 아무튼 재밌게 한번 우리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감함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 빠르죠. 1월 17일 20일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소망수양관에서 모퉁이들 선교회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필리핀 선교를 대신하여 이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교인 빠짐없이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계획은 20일 날이 금요일인데요. 금, 토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1박 2일로 서울 근교로 교회 가족 여행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정말 가보기 힘드셨던 양화진, 우리 뭐 선교사 무덤이나 이런 곳을 계획해서 한번 다녀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는 딱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가 좀 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한번 가봤는데 가보시면 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양화진 등 우리가 한번 서울 근교의 여행 계획도 한번 같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퉁이들 선교 컨퍼런스를 위해서도 꼭 계획하시고 휴가 내셔서 꼭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러싱 선교사님이 어제 저녁에 저한테 보낸 메일입니다. 한국에 오셨던 그 버나드 선교사님의 부인 로레타 선교사님께서 이제 위독하셔서 호스피스 케어로 옮기셨습니다. 호스피스 케어는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한국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어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Sister Loretta Bernard. She was the wife of first missionary of Korea. Yeah. His son is superintendent David Bernard. Yeah. His first son is David Bernard. So she yesterday she moved hospice care. But she said it said she will pass from this life soon. So she sent a message to Korea Church. Love them very much and she will see them in church. Them is Korean church. So 한국교회 마지막 남기신 메시지가 뭐냐면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아직 돌아가셨다라고 메시지가 받진 않았지만 아마 이번 주간을 넘기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한국에 처음 선교사로 오셨고 이제 고생하시고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서 그가 한국에 대한 사랑을 꼭 내가 전하고 싶다라고 해서 어제 늦게 어제 한 8시 9시인가 저녁에 저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로레타 버나드 그 사모님의 그 마음이 공감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그가 생을 마감하면서 한국을 향한 그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라고 하는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감이 중요합니다. 욥기서는 위대한 믿음의 선포가 아닙니다. 한 믿음의 사람이 처절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면서까지도 겪게 되는 고통. 그러나 그 고통의 유일한 유익이라면 외형적인 믿음에서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를 찾아가는 과정. 너무나 처절하고 아팠지만 그 하나의 유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십시오. 예수님과 더 친해지십시오. 주일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안 빠졌다, 헌금을 했다, 아무것도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욥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녀가 죽었는데 어떻게 욥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욥의 세 친구 중 어느 단 한 사람도 욥의 상처를 싸매며 위로하지 않고 모두 다 욥을 정죄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께서 욥을 두 배 이상의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욥기서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주님, 욥기서는 그렇게 읽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처절하게 깨어지고 무너지고 아파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절망과 낙심과 슬픔의 자리에서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눈물을 예수님을 찬양하며 표시합니다. 당신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픔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 이 아픔 가운데 공감함, 정말 내가 당신의 아픔을 느낀다라고 하는 공감이 우리 안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형식적인 믿음에서 당신과 친밀한, 당신과 더 가까운 친한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가 욥기서를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 은혜입니다. 욥기서를 통하여 배워야 되는 교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하나님과 친밀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당신을 눈으로 보며, 귀로 들으며, 입으로 대화하며, 가슴으로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해피 미팅 고! 고! 고! 이거 채워주세요. 예배 때 되게 지금 땡큐 베리 망치 이거 이거 그대로 했어. 아니 이거 완전 좋은데요? Recover as in the hospital. 해피 미팅 고! 고! 고! 고! 이렇게 할까 이렇게? 행복을 먼저 하지 마. 조금만 아 예. 예. 핸드폰 했는데 어디 있어요? 핸드폰은 모르겠는데. 지혜야 어디 갔냐? 하지 말아줘. 그건 모르겠는데. 로이나 시원하지 않게 생겼거든. 너 풀어봐, 잘생겼어. 내가 잘해야 돼. 약속 있나 보니. 약속이 있대. 네. 여기가 내 공부야 보고 갔는데. 어디야? 내 공부. 내 공부. 축하. 고맙습니다. 와, 그래요? 엄마 이제 내 공부라고 맛있냐? 가서 먹고 가져가게. 이거 나보고 집에 가져가서 네네. 먹으라고. 전화번호 그 문자 눌러도 전화 걸어지는데. 승희, are you calling? 1168. 아, sister, what time we will have the sales service with sister Stella? What time? Wednesday or Wednesday or Thursday? Wednesday. So, sister, do you receive her phone number? Pastor Stella. Stella. I think I have. Okay, I'll give you. Pastor, we can meet early if you want. What time are you here? But, 4 o'clock, I don't have class. Since 4 o'clock, Wednesday. I have only class 3 o'clock. Okay. I sent a message to you. So, please talk with sister Stella. Yes. What time is better? So, anytime I'm okay. Wednesday, what do you think for you is? Oh, it's okay. For you comfortable if you can come. Thursday, I'm okay also if daytime. But if sister Stella is okay, yeah. Thursday night time is okay. But if not Wednesday, it's okay. Wednesday or Thursday, anytime is okay. Maybe I'm comfortable with hearing. Oh, okay, okay, sure, sure. Okay. Because this week also me and Tanat attend. Mm. She was going to other academy. Ah, okay. Night time. Oh, okay, okay. So for me, on Wednesday, I am okay after 3 o'clock. I heard before she said, Wednesday from 6 p.m. she's okay, she said. People, yeah. So I think Wednesday is better. Yeah. Yeah. Yeah. 좀 쉬세요, 조금만. 너무 많나? 그래서 녹음하는 거 잠들어가 삭제가 되고.